리카르도 깐뚜 가르사 전국 조정위원회 조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이코 노동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대표단은 김일성 종합대학과 만경대 학생 소년공전, 평양 육아원 애육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